너는 몰랐겠지 이런 내 맘을 지금 다 알려줄게 now 아주 천천히 천천히 난 준비했어 아무도 모르게 언젠가부터 자꾸만 네가 맘에 녹여들까봐 톡톡 흘러내려 oh my baby girl 한 방울 한 방울씩 전부 자꾸 모아 두지 oh oh baby 여기에 싱그러운 향기를 뿜어내잖아 어떤 사랑도 붙지 않나 자신 있어 어디로 떠나 맞지 블루 마운틴의 예쁜 뷰와 같이 에스프레소 같은 우리 사이가 딥딥딥 아름다운 너의 향기에 머리 빙빙빙 찰랑찰랑 소리가 들려오잖아 조금만 더 시간이 가면 멈춰버려 어깨 모아둔 나의 사랑을 한 방울 더 놓치지 마 My full love 받아줘 baby